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 소동을 또다시 벌여놓은 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미 국회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조선 고래 관련 제재 강화법안과 북조선 대로지원국 지정법안, 북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규탄하는 결의안들을 하루 동안에 통과시킨 데 이어 31일 미 재무성도 금우순 추가 제재 명단을 발표하는 노름을 벌여놓았다. 미 국회와 재무성의 이러한 제재 망동은 미국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으로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폭발 전야에로 몰아가는 대결 책동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이 뼛속까지 들어찬 미국의 악질 보수 세력의 주도하에 벌어진 대조선 제재 결의 채택 노름은 미국과 결판을 내고야 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 의지만을 더욱 굳세게 해주고 있다. 미국이 악착스럽게 제재 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사회주의 기치를 내려오지 않고 저들의 강권과 전횡에 굴복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전대미문의 극악한 제재 속에서도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으며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우리 볼장을 다 보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고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갈 것이다. 미국이 금우순 제재 따위로 민족의 생명이며 나라의 국보인 우리의 해국재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망상은 없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국이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숨통을 누르려들며 끝까지 대결을 고치하는 이상 우리도 그에 맞게 기꺼이 대응해 줄 것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하고 무분별한 제재 노름을 우리가 어떤 사변들로 짓뭉개 버리는지 세계는 곧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